해지기대 했던 첫 데이트 내게는 왠지 특별한 날이 될 듯해 I can be a gentleman cause I'm your boyfriend 고민 끝에 밤을 꽂다 세워버렸지만 아침에 쫓아 깨지 않은 시간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초침이 괜히 밉지 너랑 사귀게 된 뒤부터 made up them feeling All night girl I think about you all night girl 내 이름은 그댈 보게 돼 And I don't know what to say 너를 Sunday 기다려왔던 Sunday How we do, how we do, how we do, oh yeah 시간에 조금만 빨리 달려줘 너를 만나는 Sunday 상상만 했던 Sunday 오늘은 한숨도 못 잘 것 같아 너와의 첫 day 자꾸만 애처럼 설레 꿈꾸던 데이트 나 참 예쁜 별과 예쁘다 나 비추는 빛 오늘따라 더 모든 세상이 나 위한 것 같아 right 오늘 밤만큼은 Batman 너 위해서야 darling 만약 시간이 너란 주식이라면 투자를 하지 너와 이불 all choice 옷장은 포위 내 맘은 너를 향해 나는 cold story 네 생각만 가득했지 하루 종일 오늘 밤까지 네 환상의 잠 못 이루겠지 All night girl Think about you all night, girl 내 이름은 그댈 보게 돼 And I don't know what to say 나는 Sunday 기다려왔던 Sunday How we do, how we do, how we do, oh yeah 시간아 조금만 빨리 달려줘 너를 만나는 Sunday 상상만 했던 Sunday 오늘은 한숨도 못 잘 것 같아 Sunday 너라는 해 같은 Sunday 너와 내 첫